조선에서 첨단 수준의 리제드로나트 정밀 유기 합성 기술을 완성했습니다. 세계 몇 개 나라에서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리제드로나트는 뼈 속의 광물 질량을 증가시켜 뼈 아픔을 없애거나 덜어주며 뼈가 부러지거나 변형되는 것을 예방 치료하는 것으로 하여 21세기의 최우수 뼈 대사 부활제로 불리우고 있습니다. 최근 이 기술을 완성한 김일성 종합대학의 연구사들에게 세계 지적 소유권 기구에서 보내온 발명가 메달과 증서가 수여되었습니다.